속까지 따뜻해지는 제니의 음악 카페. 옛날 추억이 아련히 떠오를 때, 그리움이 묻어날 때,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을 때 저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음악 카페가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한가위 추석이네요. 네, 한가위 추석날 제니 음악 카페 인사드립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죠. 집이 어디세요? 여기서 가깝다. 머네요. 나 거기 살았었는데. 내 친구도 거기 사는데. 뭐 그러다가 같은 동네 얘기라도 하면 괜히 반가워서 우리 동네 한번 언제 오세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대화들. 혼자 사는 친구들이 가장 갖고 싶어 하는 게 이거라고 하더군요. 애인이 아니라 동네 친구. 사실 예전에 친구들은 왜 다 동네 친구였잖아요. 다들 뛰어서 한 5분 거리면 다 만날 수 있는 거리에 사니까 심심하면 나와라 불러내고 입던 옷 그대로 입고 나가서 모자 하나 쓰고 왔냐? 또 그러면 되고요. 만나면 딱히 할 일도 없습니다. 또 할 얘기도 특별한 것도 없고요. 음료수 하나 사들고 동네 한 바퀴 돌다가 들어가자 하고 싱겁게 끝나는 거죠. 그래도 별거 아닌 시간들이 있어서 그때는 심심하다, 뭐 외롭다 생각 별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이 추석이라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가까운 이웃과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니면 혼자인 분도 계실 거고요. 누구와 함께 계시든 아니면 혼자이든 자, 그런 동네 친구 여기 있습니다. 굳이 만나자는 약속 안 해도 시간이 되면 알아서 모여드는 곳.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사람들. 제니 음악 카페 시작합니다. 오늘은 신청곡으로 먼저 나갑니다. 아이디 인피니트 님께서 신나는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인피니트의 내꺼 하자. 추석에 안 어울리나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켜봐 왔잖아 네 사랑을 9월 15일 딱 9월의 반이네요. 네, 벌써 지난주에 녹음한 게 엊그저께 같은데 또 오늘도 목요일.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극히 개인적인 중국 이야기 전문가 조연희 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 되게 부담스럽네요.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매트예요. 인제는 이게 전문가란 말이 자연스럽게 제가 나오네요. 그런가요? 네네, 지극히 개인적인. 근데 제가 저도 이거를 하면서 되게 감사한 거는, 네. 너무 많은 지역을 다녔더라고요, 제가. 그러게요. 이게 도대체 매트예요, 지금. 여기. 아직도 사실은 가본 지역 중에 소개를 안 한 데가 많아요. 중국은 넓고 갈 곳은 많다. 네. 이렇게 과제를 붙일까요? 그거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진짜 중국에 제가 한 15년 정도를 살았지만. 오랜 시간이네요. 네, 오랜 시간이기도 하지만, 제가 학생 때부터 있었으니까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거는 그 시간 동안, 많은 곳을 제 돈을 들여서 갈 수는 없잖아요, 사실. 지금 이렇게 경험하신 있으니까. 게 결국 일하면서 경험하신 거죠. 네, 일하면서 갔던 곳이 사실 대부분이고요. 학생 때는 배낭여행을 좀 다니긴 했었지만 그렇게 많이 다니지는 못했었고요. 네네. 중국이 여행 다니기엔 참 지금은 괜찮은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좀 어려운, 위험하죠? 예, 어려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 10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곳을 다닐 수 있었고요. 보장받은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더 많은 걸 볼 수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를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그렇군요. 감사하네요. 그럼 어쩌면 그랬기 때문에 이 기억을 꺼내는 게 네.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저 요즘에 되게 이 프로 하면서 저는 행복해요. 듣는 분들은 뭐. 어떠신지 모르겠네. 저는 한 명만 즐거워요. 행복해도 됩니다. 저도 그래요? 행복해요. 네. 아, 네. 그 두 명 일단 행복하니까 됐네요. 됐네요. 네. 오늘은 네. 그런 의미에서 네. 지난번까지 제가 실크로드. 한 2주를 제가 너무 우울하게 가가지고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게 네. 그 바자치를 따라면서 네. 중국에 이제 속국이 되어 있는 네. 그 저기 신장과 티벳. 티벳을 네. 소개해드렸고요. 네. 그래서 조금 우울한 거를 좀 걷어내고 네. 좀 활발하게 한번 가볼까. 저희 이제 좀 있으면 여름이잖아요. 이것도 네네. 그래서 활발한 지금 중국 하와이라고 불리는 하이난을 소개를 할까 합니다. 아, 이곳이 중국의 하와이라고 불려요? 네. 그러니까 하와이처럼 열대 지역이고요. 네. 그리고 전 세계 그래도 유명한 네노라하는 그 리조트들이 지금 이곳에 상주해 있고요. 그렇군요. 중국의 부자들이 그 퇴직하고 가고 싶어 하는 지역의 1위고요. 은퇴하고? 네, 은퇴하고. 그래요. 네. 여기는 타우랑가? 네네. 네, 타우랑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뉴질랜드의 타우랑가? 네, 날씨 너무 좋고요. 네네. 그래서 투자가 엄청 되어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투자의 붐이 일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투자하셔도 좋고요. 아, 네. 투자 정보 간간이. 네. 네. 일단 중국에선 제2섬인데 그 실질적으로는 뭐 대만을 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예. 예, 그렇고요. 네. 금 마무리 되는 느낌. 네, 금 마무리 되는 거는 왜냐면 정신적인 얘기니까. 네. 예. 그 항공, 일단 그 국제항공을 타고 가시게 되면은 이게 그 비행장이 두 곳이 있어요. 해구라는 곳과 사마 지역이라고 두 곳이 있어요. 이 하이난 섬에요? 예, 하이난 섬에 두 곳. 섬 자체가 엄청 커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예. 저희 제주도와 같은데 제주도에 한 열 배는 되겠죠. 엄청 큰 지역이고요. 이 지역은 해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골프장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사마 지역은 이제 사마라는 지역이죠. 네네. 그 사마라는 지역은 휴식의 컨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가족 패밀리들이 여행을 가기에 좋은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쉬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곳이네요. 네. 예. 그래서 두 곳이 있고요. 네. 크게 여행지로서는 두 곳으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요. 네. 그 이 지역 같은 경우에 하이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갔을 때는 네. 반환 97년도에 갔었어요. 네. 반환이라니 홍콩 반환 전이죠. 그 홍콩 가기 전에 제가 해남도를 갔었는데 네. 그때는 개발이 되기 전이었었어요. 그래서 갔을 때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네요. 그러네요. 벌써. 근데 그때는 정말 깨끗하고 네. 뭐 없었어요. 뭐가 리조트도 없었고 그냥 자연 그대로였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개발이 안 돼가지고 예, 그 원시적인 그냥 원시적인 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뒤로 10년 뒤에 갔더니 네. 너무 개발이 많이 돼서 파괴가 됐더라고요. 자연이 오히려 개발이 되면 또 예, 근데 단점이 있죠. 예, 저는 뉴질랜드 와서 정말 좋았던 것 중에 물론 그래서 불편한 개발하는 사람분들은 불편하시다고 하시지만 중국 개발의 단점은 뭐냐면 자연을 파괴하면서 개발을 해요. 되게 빨리 또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뒤로 10년 뒤에 가보고 그 뒤로 이렇게 그 10년 이후를 이렇게 몇 번 갔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거는 개발은 정말 잘 돼 있지만 너무 인위적인 느낌이 강하고요. 그래서 뭐 이곳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뉴질랜드에 계시던 분들이 가시면 자연이 사실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긴 한데 너무 인위적으로 지금은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예, 좀 이질감을 느끼실 수도 있다는 느낌이 생각이 들어요. 거기 이곳에 가지고 계시는 있는 분들은 고유의 그 자연에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네, 개발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예, 지금도 그 세계 내놓으라는 뭐 리조트들이 네네네. 지금 이쪽에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하고 이미 했고 네네. 하고 있지만 네. 좀 아쉬운 분이 있고요. 또 좀 시대되는 이 가운데서 저희가 음악을 한번 듣고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네. 추천하는 음악들은 네. 그 중국 그 바이두라고 해서 저희로 말하면 네이버에서 선정된 유행 가사들 중에서 네네. 6위 안에 든 중국 노래예요. 아, 그중에 두 곡은 네. 외국 곡이어가지고 네네. 제가 뺐고요. 그래서 지금 근데 이게 거의 90년대 말 네. 2000년대 초에 유행했던 유행가 가사들. 근데 요즘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국도 네. 왜 한국에서 왜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노래 경영 대회 가수들이 네, 기존에 네, 있던 네, 가수들이 네, 다른 네. 가수들 노래를 네, 네. 리메이크해서 부르는 게 붐이잖아요. 네, 네. 중국도 그래요. 아.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또 지금 옛날 가사 예예예. 예. 그래서 그 중에 네 아까 들으신 음악은 그 여자 가수가 부른 노래고요. 네 앞에 애절하게 부르는 것 같았어요. 네. 두자씨라고 네. 그 모노드랑 혼잣말 뭐 이런 건데요. 그 슈린윈이라는 그 여자 가수인데 그 중국에서 대표적인 실력파가 여자 가수예요. 그런데 90년대 말 뭐 2000년대 때 가장 예, 유행했던 그래서 아, 지금 오늘 사실은 소개드린 노래들이 유행가 가장 유행했던 그러니까 듣고 그 싶은 예 저희도 있잖아요. 그런 네네. 음악들이 예, 많은 사람들이 따라 부르고 노래방 가면 꼭 부르고 막 이런 거 있죠. 7080 같은 거. 예, 예, 그런 유행가 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들으실 노래는 예 이번에 들을 거는 남자 가수인데요. 네. 이 가수 또한 마찬가지인데 음색이 외모하고 너무 달라요. 외모는 되게 터프한데 네. 음색은 되게 부드러워요. 아, 네. 그래서 예, 친친이라고 네. 친친이 부른 왕수이펑이라고 네. 지난 일은 바람에 따라가다라는 한국말로 좀 번역하기 좀 그런데 어쨌든 삶에 대한 고독한 삶에 대한 노래예요. 삶에 대한 실력파 중국의 실력파 남자 가수 네, 노래 듣고 대한. 예, 오시겠습니다. 네. 一切都是未来。 직장 하나 두어 전 세계 어디든지 티켓팅도 하나 두어 뉴질랜드 여행까지 하나 두어 하나 투어 뉴질랜드 Your lawyer played a perfect move. 법적 문제로 고민하실 때 신속한 보상 및 사고 처리를 원하실 때 최재호 변호사를 불러주십시오. 950-4856 인간과 자연 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 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 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던지에서 인정받는 SYK 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 건설. 이케아 카페, 이케아 공부방, 이케아 침실.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디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5232 나의 매일을 주님과 걸어가요 내 아버지 되신 주 내 모든 것을 아시죠 주님의 말씀을 붙삼아 내 삶을 그리네 주가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내 발을 보게네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예, 여자 가수, 실력파 가수 노래 듣고 왔고 또 남자 가수 골고루 듣고 왔네요. 네. 목소리가 너무 얇죠? 네. 네. 남자 목소리가. 네. 근데 외모가 좀 우락부락 하다고요? 네. 터프하게 생겼어요. 터프하게. 네. 네. 잘 들었고요. 그러면 세 번, 우리가 이제 이어갈 얘기가 아까. 네. 하이난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하와이라고 했잖아요. 네, 사실 예, 관광지죠, 관광지. 네. 그런데 가시게 되면은 이제 세계적인 리조트들을 많이 보실 수 있게 되는데 네. 그 중에서 제가 뭐 한국 분들이 가셨을 때 괜찮은 곳 한 네 곳 정도가 있는데 네. 윈덤, 소피텔, 캠비스키, 뭐 인타임 같은 리조트 곳들이에요. 이름이죠. 예예. 예. 네. 근데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고루 이제 이거 말고도 워낙 그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많으니까. 네네.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리조트를 여기 한 곳만 이렇게 계시는 것보다는 만약에 가시게 되면 하루 네. 뭐 3박 4일이든 4박 5일이든 보통 네. 가시면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묵으시는 것도 어차피 예, 리조트가 예, 다양하니까 다양한 예, 예. 뭐 캠비스기 같은 경우에 사실 독일의 인터내셔널 그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네네. 사실 저희가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면서 가볼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네네. 그런 데를 돌아다니니까 삼마 지역 가시면 그런 이제 대표적인 리조트들이 있으니까 네. 이런 네 곳 예를 들어 제가 소개해드린 네 곳 네. 정도를 돌아다니시면서 골고루 체험해보는 것도 예. 제가 여기 뉴질랜드 와서 느낀 거고 작년에 제가 재작년이죠. 그 호주를 갔다 왔는데 네. 리조트들이 좀 많이 낙후되어 있고 다양하지 못하다는 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근데 그 아무래도 최신 시설이죠. 해남도 같은 경우에는 하이난은 좀 이제 최근에 개발이 된 네네. 10년 안에 개발이 된 곳이기 때문에 리조트들이 다 최근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좀 체험하실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위적이긴 하지만 네. 그런 것도 체험하실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윈덤 같은 경우에는 객실이 넓어서 이제 가족끼리 좀 이렇게 조용히 있게 힐링할 수 있는 리조트라면 네네. 뭐 소피텔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이 정말 좋거든요.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캠비스키 같은 경우 최고급 리조트로 너무 대표적이죠. 그게 북경에도 있어요. 근데 저는 북경 캠비스키 같은 건 자주 자주 갔던 호텔인데. 네, 일 때문에. 이유는, 예, 예, 이유는 왜냐면 지금 좀 잘못, 여기하고 좀 다른 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호텔 자체의 레스토랑이나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바, 그리고 네, 그 편의시설. 커피숍. 예, 네. 커피숍 아니면은 그 안에 이제 편의시설 좀 있어요. 유명한 뭐 편집샵들이든지.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굳이 여기는 뭐 어떻게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런 데를 이용을 해요. 호텔 안에. 그리고 뭐 헬스클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호텔이 워낙 많이 있고요. 5성급 호텔이 되게 많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를 이용을 할 경우가 많아요. 네네. 사람을 만날 때도 네네. 그렇고. 그러니까 오클랜드랑은, 그러니까 뉴질랜드는 한국에서 사셨던 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호텔을 자주 가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이제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사실 그렇게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식사나 점심 미팅이나 이런 것들을 호텔에서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네,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뭐 아주머니들도 많이 오셔서 커피 드시긴 하던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즐기실 수 있고 뭐 인타임 같은 경우에는 BBQ나 아니면 이제 아무래도 타운 그 시내하고 가까이 네네네. 있기 때문에 예, 왔다 갔다 하시기 편한 지역.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원하시는 대로 하시지만 네네. 각각의 특징들을 잡아서 리조트를 돌아오면서 예,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좀 돌아다니시면서 좀 즐겨보시는 것도 네. 나쁘지 않다라고 네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네. 핵심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가시게 되면은 해남도 같은 경우에는 열대 과일이 너무 풍성해요. 여기 오니까 과일값 너무 비싸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과일값도 비싸고 해산물도 비싸고. 너무 비싸죠. 뭐 사람 손이 예. 닿다 하면 예. 비싼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기는 다양한 열대 과일들을 너무 싸게 드실 수 있고요. 뭐. 저는 중국 가서 먹었던 게 망고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예, 여기도 망고 많아요. 미니 망고가 있어요. 미니 망고가 정말 맛있고요. 너무 달죠. 달고 막 이렇게 입에서 살살 녹고요. 먹고 싶다요. 아, 또 저도 먹고 싶네요. 열대 과일 뭐 이름 알 수 없는 열대 과일도 굉장히 많고 저는 두리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두리안도 예, 두리안도 싸게 드실 수 있고 먹을수록 그게 매력 있더라고요. 그 맛이. 예, 전 너무 좋아하거든요. 처음엔 저는 별로였어요. 근데 먹을수록 예, 맛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이난 갈 때마다 열대 과일을 미친 듯이 먹어가지고 막 몸이 열이 나가지고 너무 과하게 많이 먹어서. 그리고 해산물 같은 경우에는 뭐 고급 레스토랑, 그러니까 식당 같은 데서 많이 드시는데 재래식당 시장 같은데 그 근교 자기가 묵으시는 호텔 근처에 가 보면 보통 재래시장들이 있어요. 해산물 네. 수산시장들이. 네. 근데 그런 데 가셔가지고 예, 드시고 싶은 거 뭐 게, 뭐 조개,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셀렉을 하셔서 그 자리에서 바로 볶아줘요. 아, 진짜. 근데 중국은 볶음이나 볶음찜 뭐 이런 네, 것들을 네, 네. 해주거든. 이게 저희랑 비슷해요. 재래시장에서. 예. 근데 생으로 드시는 거는 좀 그쵸. 위생상의 문제도 있고 그 사람들도 생을 잘 안 먹기 때문에 그래서 회를 되게 드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건 좀 권하지 않고요. 자제하고. 예, 찜이나 볶음 같은 걸로 해가지고 드시면은 굉장히 신선하고 맛있고 저렴하게 드실 수 있고요. 저렴한 게 참 좋네요. 마음에 드네요. 네. 일반 식당 같은 데 가시면 사실 좀 비싸요.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중국어를 하고 중국 친구들이랑 같이 가니까 아무래도 더 이렇게 더 그렇죠. 싸게 먹을 수 있겠지만 예, 재래시장을 더 추천하고요. 가셔서 열대 과일 같은 것도 많이 사셔 가지고 네. 예, 드시고 그다음에 식당을 가셔서 이렇게 골라 가지고 바로 거기서 볶아서 드시고 예. 안 되겠어 너무 배고파요. 그런가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볼거리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송성 가무쇼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원래 중국의 그 가무쇼? 네, 가무쇼예요. 근데 이게 스토리가 신화에서 이제 비롯된 중국 신화에서 이제 비롯된 거라서 사실 중국어가 많이 들어가지 않고 거의 뮤지컬과 어떻게 무용이 거의 무용 노래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먹으면서 보나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엄청난 스케일이에요. 이게 저도 대륙에 그 지금 지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저도 이 가무쇼를 봤는데 해남도는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 하이난 전 하이난 쇼를 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네. 그 이 쇼 자체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제가 본 쇼는 무대가 막 갈라지고요. 폭포가 막 날라와요. 진짜로? 네, 그리고 사람이 엄청난 한 100여 몇백 명에 되는 사람들이 무대에 올라와서 막 춤을 추고요. 몇백 명이요? 무대가 어마어마한 얘기네요. 네, 엄청난 규모인데 이게 하이난도에도 있고 하이난 섬에도 있고요. 그거는 꼭 한 번쯤은 보시고 가족 모두가 다 봐도 돼요. 사실 스토리를 굳이 모르셔도 그냥 스케일과 그 화려함 그러니까 약간 봐도. 예 그게 중국스럽긴 한데 네. 촌스럽지 않아요. 외국 스태프들이 들어와서 그 의상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접목시켰기 때문에 예 프랑스 유명한 뭐 이렇게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제가 그쪽에 잘 그쪽은, 예, 그쪽은 잘 몰라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해서 스케일이 굉장히 뛰어난. 아, 예. 그럼 해남도를 간다고 하면 이 소송 가무쇼 이거 꼭 봐야 되겠네요. 네, 꼭 보시면 다른 도시에서 제가 그 라스베가스에 가서도 쇼를 봤는데 네. 훨씬 나아요. 이게 소송 제가 다 본 건 아니라서 제가 꼭 보자고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어설픈 그 라스베가스 쇼를 보느니 아, 네, 이게 더 나은 것 그렇군요. 같아요. 그렇군요. 또 역사와 전통이 또 있는 쇼겠네요. 그러면 네. 역사는 없고 일단 전통 아니요 없고, 스케일만 아, 네. 네네 꼭 집어서 스케일만 있는 쇼. 네. 네네 그리고 다음 이제 예 그렇게 노래로? 좀 예 하고 노래로 네.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네. 이 스케일에 맞춰서 네. 중국의 가장 정말 그 대표적인 저희로 말한 부활 밴드군요? 역사와 전통이 밴드? 있는 네네네. 밴드 남성 밴드 네. 노래 비욘드라고 네. 비욘드가 부른 대표곡입니다. 네. 하이쿠 티엔콩이라고 해서 그 바다와 하늘이 한없이 넓다라는 뜻인데요. 네. 광동으로 불러요. 아. 이 노래는 광동으로 들어야 돼요. 느낌이 또 다른가 봐요. 네, 보통으로 들었을 때랑은 좀 다르고요. 예, 한번 들어보시죠. 네, 바다와 하늘이 한없이 넓다. 아, 그럼 앞에 우리가 들었던 두 개의 곡은 보통어로 부른 거죠? 네. 어, 그럼 지금 광동어. 네.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른데요? 훨씬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네. 노래가. 그, 저는 이 노래를 부를 수 없지만 광동어니까 많은 남성분들이 노래방에 가면 꼭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노래방에서 필히 부르는 네네네. 노래군요. 그리고 어 아무튼 최고의 밴드라고 들었어요. 저도 그리고 정말 자주 들었고요. 예, 이 노래를 1990년대에서 2000년대 뭐, 초 예, 지금 예, 중국에서도 정말 자주 듣는 음악이고 다시 리메이크된 예, 리메이크돼서도 많이 부르고 그렇게 하는 노래라서 네네. 예, 이 전설적인 배우 그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지나가다가 혹시 중국 분이 들으시면 참 반가우시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해남도를 한 세 번 정도를 갔어요. 어, 많이 가셨네요. 그러게요. 네. 제주도는 두 번밖에 못 갔는데. 그런데 그 일단 여기는 5성급 호텔만 한 26개 정도. 지금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5성급 호텔이 계속 26개라고요? 뭐 5성급 호텔이 너무 많죠. 근데 그럼요. 국제 행사들 같은 국제 행사나 미스 월드 같은 국제 행사들이 굉장히 많고 국제 골프 대회. 그러니까 국제 행사들이 사실 아시아에서 이루어지면 거의 이제 중국으로 그리고 상해, 상해, 해남도로 많이 그리고 광저우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북경하고 많이 하고 있고 네네. 그래서 사실 제가 북경 상해 이렇게 살면서 그런 국제적인 행사들을 사실 볼 기회들이 좀 많았어요. 진짜 넓긴 넓네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젊은 친구들이 굳이 이 곳에서 혹은 한국에서 경쟁할 필요가 없고 중국에 갔을 때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국제적인 행사들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견문이 많이 넓어진다고 봐요. 그러네요. 하이난 같은 경우에는 호텔 경영학과 이런 데서 나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기회들이 많죠. 아무래도 영어가 되고 중국어가도 되면 더 좋고요. 네. 영어가 되는 친구들이 이쪽에서 많으니까 네네. 한국어랑 영어가 된다면 아마 기회가 있겠네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같은 경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라는 지금 러시아, 독일을 포함해서 면제 국가예요. 그 비자. 아. 예. 그래서 아무 때나 가실 수 있고 21일 정도는 체류하실 수 있으니까 아 그렇군요. 예, 한국 여권을 소지하신 분들은 가셔도 되지 않을까. 중국 분들은 오시면 참 이게 검역이 참 네, 심한데. 네네네 그렇죠. 네네 또 그런 이점을 또 활용해서 네. 갔다 오시는 거 좋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지금도 휴양지로서 네. 그 개발을 하고 있고요.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개발할 데가 많은가 봐요. 넓어서. 땅이 크니까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만두고 네. 가시는 분 이게 그만둔다는 거는 이제 일을 그만 퇴직하시는 분들이 은퇴하시는 분들이 살고 싶으셔서 네. 그런 개인적인 별장 같은 것들을 많이 투자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기후가 좋으니까 네, 예. 부동산 쪽에서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아무래도 금액 그 인건비가 저렴하다 네네네. 보니까 그 은퇴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가셔서 살기는 좀 더 왜냐하면 물가도 싸고 그리고 뭐 나이가 드시면 집안일 하기도 힘드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도우미들 이런 도우미들도 저렴하게 이렇게 쓰실 수 있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은퇴지로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제주도보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 근데 중국 계신 분들이 이렇게 제주도로 올까요? 다른 거겠죠. 네, 다른 거겠죠. 저희와 본 시각이 다른 네, 거겠죠. 네. 그래서 일단 제주도래 하이난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시각으로 네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하이난섬, 해남도라고 읽으셨죠? 네, 네. 이게 또 하이난. 예. 네. 원래는 중국어로는 하이난다오예요. 다오가 섬이라는 뜻인데요. 아. 예. 하이난다오라고 하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하이난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다오는 빼고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노래는 광동어 노래인데 제가 하이난하고 관련된 노래를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제가 못 찾은 건지. 네. 그래서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6위 안에 들었던 그 바이두에서 선정한 유행 가수 마지막 네. 4위인 네. 여자 가수 네, 네. 전회옌이라는 네. 가수가 부른 노래고요. 네. 첸첸 쥐커라고 해서 네. 수천 번 잘못된 수천 번의 잘못된 어떤 노래 뭐 이런 뜻이에요. 수천 번의 잘못된 노래. 네. 제목 특이한데요. 특이하죠. 광동어 노래고요. 네. 홍콩의 대표적인 가수고요. 네. 굉장히 유명한 가수입니다. 네, 여긴 유명하지 않으면 취급 안 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어느덧 지기 중이 끝날 시간이 됐네요. 네. 네, 네 곡의 곡과 함께 저희가 또 하이난 섬을 네. 갔다 왔어요. 네네. 네네.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나머지 시간 오후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 들으실게요. 네. 期望可體恤兼見諒，明晨離別你，路也許孤單得漫長。一瞬間，太多東西要講，可惜即將在各一方，只好深深把這刻尊嚴忘。來日縱使千千闕歌。 지금 여러분이 함께 하고 계시는 방송은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의 제니의 음악카페입니다. www.spmtv.kr에 들어오셔서 사연편지함에 여러분의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와 신청곡 남겨주시면 당첨되신 분께는 글랜필드에 위치한 앨리스 카페에 바우처 보내드립니다. 방금 전에 들으신 곡은 1984년 김한영 작사, 김창완 작곡, 찬울림 10집에 수록되어 있는 너의 의미를 2014년 아이유가 다시 리메이크했죠. 노래든 영화든 리메이크한다는 것은 참 우연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리메이크되는 것은 세대 간의 공감이라는 큰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원작이나 원곡이 좋아서이겠죠. 지금 한창 추석 명절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은 함께 모여 계시겠죠. 인생도 이런 리메이크되는 노래나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나의 삶이 누군가의 삶에 리메이크되고 있고 또 다른 면에서 원곡자나 원작자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쩌면 명절이 원곡자, 원작자와 리메이크하는 당사자들이 얽히고 설켜 같이 모이는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책임이 더 막중해지는 느낌입니다. 지금 한창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모두들 좋은 오후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너무 과식하지 마시고요. 저녁 맛있게 드세요.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김건모, 박광현이 부릅니다. 함께. 언젠가는 좋은 날이 다가올 거야. 살아간다는 건 이런 게 아니겠니. 함께 숨 쉬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만큼 든든한 벽은 없을 것 같아. 그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복잡한 세상은 해결할 수 없다 해도 언젠가는 좋은 날이 다가올 거야. 살아간다는 건 이런 게 아니겠니. 함께 숨 쉬는 마음이 있다는 것. 능력은 없을 것 같아. 그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울고 싶었던 적 얼마나 많아.